지내시오. 잘 지내요. 발맵새도 오입쟁이로 생기거니와 풍채가 잔이 잘났소. 그러나 미간에 화망살이 비쳐 세상에 있거든 죽을 지경을 여덟 번 당하겠소. 오, 그분 최면에 방정 맞은 소리를 하는군. 그래, 내 모양이 어찌 그렇게 생겼단 말인고? 내가 이럴 테니 잠깐 들어보시오. 일개한테 그대신세 삼중구 초를 다 지내고 대응한 움둥설한 붕어 반하게 눈 쌓이고 천봉에 바람이 질지 활초목실 없어질 때 거두카바온 밑에 분배 들지 않고 발바닥만 알짝알짝 터진 도시 한진고동 최왕후 은호조 1월구 추부계상 소중랑 은원이요 거주려 죽을 터이키 세굴동 고부리고 삼동구 생을 개구 지내 백도 홍행 주지로르 추링구 복을 채우라 심사 궁곡을 찾고 찾아 이리저리 길을 쪼개 골골이 묻힌 건복 달개감 잘게요 폭 목에 선난 건 매받은 응조로다 목달 제그 치거든에 그냥 제사가 들락들락 제속고기가 될 것이오 청철은 떠난 것도 깨대고리 덮치려고 그려 드는 소리 치실을 휘어들어 머리 입고 사냥개 금상굴로 기어 올라 파고파고 뛰어갈지 돌깨로 올라 호두덕 호두덕 소활잔 해놓아라 해동창 바람에 치두름에 빼진 새 공작이 마루 들어당사 저 꿀지 방울딸 저 죽지 지고 수루루루루루 그대 귀 전 양발로 당그라 그제 보다가 꼬불렁한 주둥이로 양비가 굴을 짓다 먹어 과! 과! 과! 오! 굽은 방정 맞은 소리 말래도 점점 더 하는 그러면 네가 가니까 되어 산중동으로 돌지 중동으로 돌면 숨은 포수고 난 털깨노라고 불체를 난 도포수 보감도 부사무지고 상사발문을 괴물 초청 화약탑사 지르러를 난도 반달갔던 방에시 고쳐갔던 보루를 전죽하는 제 길이고 반만일이 써서 닿는 특기 친구를 보고 꾸르르르르르 다 그러면 누가 가니까 들어오는 둘로 내리지 둘로 내리면 초동 목수와 이더리 봉둥이 들어매고 엄난게 호가리면 머리도 뚝존든 양은 산술 먹은 초군이요 그 대간장 생각하지 백등 치르르 궁극한 태주간양 적벽 항상 화진 중 조맹덕 정신이라 거해주려 죽을 또 있게 칭암절 석간 더불어 기운 없이 올라갈지 저룽꼬리를 쌓댔죠 요리깡짱 조리깡짱 깡짱 첩동 뚫을지 코끈것이 내나고 미궁계 조총론이 그 안에 반란인 반란 세상 나는 쓸래 초생 모사자네 신세한가 허다오 들이면 무신용으로 유산 무신용으로 안월 악간 기생 적송자 종아리 때였단 그런 거짓부정기를 들기 가 피우네였나 어째 별주부가 귀변을 내놨던지 토끼가 딱 돌려갔다 할 일 없이 수궁으로 따라가는디 저래 눈앞에서 앙금앙금 토끼나 뒤에서 깡종깡종 수변을 날려 가르치 갓논 산바오 뜸에 여울한 놈이 난지며 여봐라 토끼야 와야 너 어디 가느냐 나 수궁 간다 한다 수궁 간 어디로 가느냐 사루로 간다 자식 실없은 놈 불쌍 타쳐 퇴공아 넉넉한 일은 막은 말려 부드려만 헌 오이지르기로를 퇴사 호비라 거였으니 또한 나와 재산족이 어금은의 길띠리고 인천에 같이 놀아 풍을 높어 설삼고 피우고 안개 낀 날에 발자 추석으로 찾아 동생 상어 동교상통 일세를 맞았더니 저 지경이 웬일이냐 옛말을 못 들었나 칼잔신한 윈행가 역수한 읽어진 보았고 찬추한 초해왕도 진무간에 한번 가서 다시 고지를 못 얻었구나 가지 마라 가지 뜨니라. 유방불음 나 낭불을 거라니 수궁길을 가지 마라. 여보시오 별주부, 우리 여호사춘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소. 내가 용왕이 된다도 정말 참갈 수가 없소. 별주부 기가 막혀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시오마는 저놈 심술이나 들어보시오. 먹을 때는 제가 앞을 서서 가고 죽을 때는 퇴서방을 또 앞을 세워갈 테니 내일 아침 더구다나 김포수 날랜 총알 꾸르르르 탕! 오, 그 탕 소리는 빼래도 그분이. 그렇다 내 안 갈 리가 있겠소마는 여기서 소국이 얼마나 돼요. 별주부가 다시 구변을 내는 뒤 수궁절리 모담바소 명자도 푸른절리 영기왕글 가보 수부강 대공도 문왕 따라 입주를 하고 한귀도 창 죽도라는 한민장군 한신이도 소하 따라 한중 가서 소궁을 들어갈면 좋은 비서를 할 것이니 염려 말고 따라갑세. 그러면은 갑세. 강상을 팔에 뿌리 둥둥둥 뜬단 배는 한가은 초강업부 풍월 실로 가른 벤지 심지량강 적파상 후 왕래를 얻은 거룩뱅지 부상연월 속에 최 주둥 그룰러 안에 풍일이 사나와 물결이 어르르르르 출렁출렁하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저물 보아라. 내 저물 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고도 정말 못 가겠다. 이놈이 따뜻한 양지 쪽을 찾아가서 지 얼굴을 좋은 반찬 조막 되자 그러듯 되자고 귀를 떨고 야단을 하니 별주부 기가 막혀. 야 이놈아 배살하러 가자는데 용당기 뒷줄 짜시듯 자시는 걸 내 아니 곱살 실어서 못 보겠다. 응? 옳태먹고 말태면 말하라. 이 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물에 가서 동당 떠놓으니 토끼 하나는 말이 여보 별주부 그렇다 내 아니 갈 리가 있겠소. 좋은 수가 있어. 버드나무까지 잡고 뒷발 정거 보아 목물지면 가되 더 깊으면 갈 수 있어. 글랑한 그리하오. 이놈이 조훈 꿰낸 치라고 버드나무까지를 잡고 뒷발을 막 정글라 할 적에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김생이라 편전 살과 같이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특히 뒷발목을 꼭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 늘어가니 토끼기가 막혀. 아이고 이놈아 좀 놓아라. 숨내 겸옷 살겠다. 나 좀 살다오. 아,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 들어가면 벙어리 되느니라. 행해라도 간노국가 싶으다. 내 등에 가만히 옆에 수궁 귀개이나 하고 가자꾸나. 봄비 중유 동동 두 덩어 물결이로구나. 백빈주 갈막이난 홍유관으로 날아 한수로 돌아든다. 요량근 남불 소리 어이저 어이기 기운 만원 걱정이 우리겨라 수복만 부르렸다. 애내 성중 반구 순한 달로 두고 이러민가. 지네 한지 끝에 분한 간 곳이 없고 명나수를 바라보니 불삼육 어복 충혼 순한 이태백이도 든데요. 지명강을 들어가니 백낙천 일가후에 백파성도 끊어졌다. 적벽강을 그저 가랴 소등판돌 두는 곳은 의구하여 있단만은 조맹도 일시 다가 배를 메고 산산쇠부 소리나는 경 서로 댕댕 떨어진다. 지내수를 바라보니 격강의 상여들은 망국하늘을 모르고서 열롱환소관을 농상의 후증허벌 부르렸다. 소상가 들어가니 억양로 깊은 집부 호성으로 빛떴다. 해보리 삼백 적부상까지 인류로 알기 어려 있고 바다가 뒷그리면 어로인기 줄 모르고 한 구절 당도 어리 금고소리가 쨍기렁쨍 들리거늘 눈을 들어 살펴보니 흰옥연 반호 황금대자로 남면수궁 수정문이라 두려시 살견단 뒤 토끼가 보고 아닌 게 아니라 대처 좋소 좋아. 어서 들어가서 나 훈련대장 좀 꼭 살게 해주시오. 그때여 별주부는 영덕정 너른뜰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말리 세상에 나갔던 별주부 현세뇨. 용왕이 반기하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면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그럼 토끼를 빨리 잡아드리도록 하여라. 영을 내려놓으니 전하율 근근 모질이 솔령수 일시에 내달라 도이켜로 재워 쌀째 진앙 만리장성가도 사양삶에 맞춰사도 접접이 둘러싸고 도이켜 겸체 잡는 거둑 정문 출사 도적 잡도 도이켜 두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벌렁벌렁 떨며 토끼 아냐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다리에 늘어잡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 가를 대오 탕대를 먹고 내 껍질 벗겨내 잘장 무어 깔거든 며려 혈랑중 혈담에는 만병의 초는 맹약이라 이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냐 그러면 네가 무엇인가 송아치죠 속 같으면 더욱 좋다 도탄어 늘어잡아 주빗죽 살찌 다리 양흥가 전혀 궁팍 후박 없이 나나 먹고 깃불 빼에 활도 메고 내 강주 백겨내야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똥오 좀만 걸음어러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에 몰아가자 토끼가 생각하니 날도 뜨도 못하고 꼼짝 떨썩 없이 웃겠구나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여 그러면 네가 무엇인고 망한 새끼죠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성간 뭐 후관족이라 요땅 항장 철지 말이다 저지로 구백금도 내 딸아 들어갔으니 눈을 산채 몰하다가 대왕절에 바쳐서 뭐 정금상을 아주 주랴 들거나 우후 택기를 잘 먹어야 벌그란 추장대로 꾹 찔러들어 오, 그 수국나묘라 하는 거이다. 아이고야, 값으로 을 바칠 어르나묘 두번 방을 타가 얻으면 옹두구리 빌그도 안난건네 토끼를 잘 박아야 영덕정 떨운떨 동대체 토끼 잡아들였어 토끼 잡혀들어가 사면을 살펴보니 강한 지장과 청택 지진이 쫙 우롱이 허였거나 눈만 깜짝하고 있을 적에 용왕이 분부를 하시되 네 토끼 들어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이다른 무른징 네 간이 으뜸이라 하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너를 잡아왔으니 죽노라 하늘 마라 토끼가 생각하니 저놈한테 속절없이 돌려와서 임재없이 꼭 죽게 생겼구나 한뼈를 얼른 내어 배를 의심없이 척 내밀이며 자 내 배 따보시오 용왕이 생각하시기를 저놈이 배를 안 떼일라고 무수히 잔말이 심을 텐디 의심 없이 배를 척 내밀으니 피로 곡절이로구나. 네가 무슨 말이 있거든 말이나 하려무나. 아니요 말에도 거지 아니 들으실 테니 두 말 말고 내 뱉다 보시오. 아니 이 녀석아 이왕에 죽을 바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말을 어라니 거울이다. 마르르고 라지고 여러 가늘 기준에 다시 상급인게 떨이 손채고 끓으면 간을 달라고 포채기로 간을 내어 받춧입에다 꼭꼭 싸서 친돌었지 개수나무 늘어진 쌍쌍까지 끝끝다리 달아매고 도화유수 어깨변에 탁 주어라 딸이 왔다구요 어제 주부를 만나서 내가 좋다기로 완경차로 나이다 동안이 듣고 질로 허여 이놈 내 말이 못하다 당찬은 말이로구나 사람이나 김생이나 일신제 대장은 탈을 박아금난 네가 어찌 간을 내고 들이고 짐으로 졸업한단 말이냐 토끼가 당돌이 어쩌오디 대왕과 도지일지요 미지근 소이다 폭기 재난 노이하야 사신인 수가 뛰하시며 실롱식 어쩐 길로 인승우수가 뛰하시며 대왕은 노이하야 꼬리가 절치더라 없고 소틀 무슨 일로 꼬리가 지린 몇독 하고 그 대왕은 옥체하는 비늘에 반짝반짝 서태모난 털이 우리 송달 송달 까마귀로 일러도 오전 까마귀 실게 있고 오후 까마귀 실게 없으니 인생 만물을 비금 주더라 한 가지라 뻑뻑 이기지 답답지 않지오니까 용아인이 듣고 돌리노라고 그러하면 내 간을 내고 드리고 짐으로 출업하는 포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서이르르 지끈한 조궁이 모두 다 어쩐 내리냐 예 대륙을 아루리다 한궁기는 대변 보고 또한 궁기로 난 소변 보고 남은 궁기로 난 간 내고 드리고 짐으로 출업은 아니다 그러하면 내 간을 어디로 놓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놓고 밑공기로 대원인 반물 세상 그 동방살 반문 단바지 칠화 서방사 구금 북방 일육순 중앙 시토 천지금양 곳에 광채 아침한게 천영이슬 화하여 입으로 놓고 미궁기로 내군이 만병 회추림의 야기라 으뜸 야기 드라니다 미련 드라 저주부야 세상에 쓰라를 붓고 약을 의었으면 간을 탐난만큼 들여다가 대왕병도 칠창학원도 충서에 나타났어 양주 밥이 좋을 것을 미련 하더라 저주 부이자 만성어졌다 어디 있을 데가 없네 어찌 귀변을 내놨던지 용왕이 딱 돌렸던가 보더라 여봐라 네 태공에게 해원자는 내 증배를 보낼 테니 각별히 조심하고 우리 수궁에 그 풍류나 좀 들려드려라 뜻밖의 수궁 풍류가 낭자 할 적에 왕자질이 봉패래 각천사죽장구 저희룡궁 정적궁 서견자 검본구 서크동동 둥동동 장자방옥 통수 띠띠르띠르띠르리 해강그 해그 변벼 만조그 휘파람 타옥 중정릉 타다 보호사 일국 체련국 젖들어도 노래를 지낭자 은풍악 소리 소구기진 농근에 헛기도 신병대여 아빠를 묘산자본으로 딱 들더니 한번 놀아보겄다. 안내 받으란 청포장 뚫이고 뒷내 받으란 유룩장 둘러 한 가지 짜지고 한 가지를 방퍼져 준비 초를 못 이겨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러온 대로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일종의 엄마는 동굴을 지고 아버지는 도구를 지고 도구 지르리 도구 지리 아빠를 반짝 죽여 들더지 졸다우 졸랑 돈인다 대장 범칠한 놈이 퇴끼 뒤를 졸졸 따라댕기다 졸랑 졸랑 소리를 듣더니 에크 토끼 뱃속에 간들었다. 괌을 질러놓이 토끼 바싹 주저앉으며 아니 어느 놈이 내 뱃속에 간들었다고 하느냐. 응? 못 먹는 술잔을 빈 뱃속에다 넣었더니 아마 그 창사가 촐랑촐랑한지 모르겠다. 장담은 허였으나 오래 지체 허였다가는 그 여리 배를 따일 모양이니 이왕의 용왕을 속인 짐이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용왕께 하지거들 대왕의 병세 만만 위중하오니 세상을 나가서 간을 빨리 가지고 오겠나이다. 기특고 고마옵소. 여봐라 별주보 태공을 모시고 가서 간을 주구동 빨리 가져오도록 하여라. 별주부가 있는 귀변 없는 귀변 다 하여 토끼를 꼬여 나오니 또 이런 분부가 내놓으니 기가 꽉 맥히지. 별주부가 울면 여짜오대 별주부가 울면 여짜오대 토끼란 놈 본시 간사하오 뱃속에 달린 것 아이네 고보이별어 초복금수라 어디 빗소리대요 맹하고 칠종칠금 하던 최근장 체주아니오든 한번 놓아보낸 토끼를 어찌나 어디 고아릴까 당장 배를 따보아 아니 들었으면 요란과 만지를 거지 헛고 보며 소실의 구족을 멸하여 좁고 소세를 넘기 처참 하더라도 여한이 겁사구니 방향 그 배를 따보아 폭주소 토끼가 기가 막혀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자 이제 눈 몹쓸 놈아 왕벽이 지쪼 걸은 데가고 이 김망어라 옛말을 내가 못 들었느냐 하을 학적으로 종박을 쌀에 굽히고 안굴게 되었으니 떠두지는 내를 떠보아 가지 들었으면 좋으련과 마지리 가지 확고 보며 불쌍 나고 목심이 나고 나라 사가 들면 너그 용왕 백년 살 때 하루도 못 살 되었더 나라 만요 백관 한날 한시험 보도다 몰살시키리라 나 졌다 배갈 너라 똥박 그릇 들고 엄내 대비를 갈라니 보아라 오일이 잔말이 심은고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하여라 별주보가 할 일 없이 토끼를 얻고 세상을 나오는 뒤 세상 경계가 잔이 좋던가 보더라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를 지내요 백로주로 쓰가자 고국산 천월 아래 벽강을 당도하니 소재야 전봉 중류로 다 동산에 달돈다. 두간 배하고 백로 형강 함께가 소진우화 어릴성 초하고 보가 부인데 기경선자간연 후 공맹월짓한단 자리등으다 첫반달 실어라 오양으로서가 완살동맹월 월근사유기우다 개주로구도라 들적에 아주 하늘 강대 공건 수로구도라 들고 을지곡차 이게 뿐이라 백해 수별을 당혹하야 강장대어 그날이며 모르는 지로 가는구나. 일주부 기가 막혀. 여보 퇴공, 여보 퇴공, 간 좀 빨리 가져오시오. 토끼 가다 돌아다 보면 욕을 한번 하는데 내 길을 붓고 발길을 갈려서 뱃속에 달려가놀 지내고 드린다 말이냐 미련 아들아 미련 아들아 더용과 의미로 하더라 너그 용왕실급 기날 갖고 대비는 기도가 요가 가거든 면장 나고 새 죽어를 깔아 대비 궁기 소지간이 들으면 내 목숨이 서로 날이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나 네 이놈 별주부야 너를 저 내문 독에다 네 폭판을 확 부셔서 대번에 죽을 일이로되 수로 말리를 나를 얻고 댕기는 정성으로 너를 살려줄 것이니 이 다음에는 다시 그런 보초 없는 짓거리는 말아라. 응? 그러고 네 충심이 지극하니 내 너 그 용왕 약이나 할나 일러주마. 너 그 수국에 들어가니 그 암자라 이쁜 놈 세트구나. 1,500마리만 잡아서 석 달 열흘을 좀 잡아 먹이고 복쟁이 실개를 천석을 만들어서 양일간에 다 먹이면 죽든지 살든지 양당하니 끝이 날 것이다. 자 나는 간다. 어서 들어가거라. 별주부는 할 일 없이 그놈에게 돌린 줄 알고 수궁으로 들어가고 토끼란 놈은 살아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귀를 털고 방정을 막다가 탁 그물에 걸렸겄다. 아이고 이럴 어쩔구나. 내가 수국에서 죽었다면 청조한 식단호 추석이나 받아 먹을 것을 이제는 들어보고 뱃속에다 장사를 얻구나. 이래 한참 설리 울적에 쉬파리 때가 웬 허고 날라더니 아이고 순왕창 사촌님네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오 내 이놈 그물에 걸려서 인자는 꼭 죽게 생겼구나. 죽고 살기는 내 재주에 매소만은 내 몸에다가 쉬나 좀 실어주시오. 네가 꾀면한 치라고 쉬를 실어달라고 하지만 사람 손을 당할 소냐. 사람의 손이 어쨌단 말씀이오. 내가 이를 테니 들어봐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 하는 것은 엎어놓으면 하나리오. 대신 댐병은 땡인디 조리저리 금이 있기는 지루를 다니는 금이오. 천지 장가래기 두 마디기는 천지 인삼제여 칠가래기 장가랑만 보더기는 정월 2월 3월 장가래기 그 중에 길기는 4월 5월 6월이요 무명지 가래기 장가랑만 보더기는 7월 8월 9월이요 소지가 그 중에 저렇게는 10월 동제 섣달인 좌우 묘유 여가 있고 건강 간진 소리곤 때선 전 발개로 질러도 붙들어 두고 질러도 간중년 간상년 여가에 꼬 역덕에 버려대장 경천지가 모두 일장주인 염불을 끌어든들 사람 손하나 못다으리라 두말 말고니 죽어라 그저 죽고 살기는 제주의 메시니 쉬나 좀 실어주지요 슈파리 때가 달라들어 슈러란 짐 탁북 실어주고 외양 날아간 뒤 그때여 초등 목수 아이들은 지게 갈고 짊어지고 외나리 오고 올라가는디 오이가진다 오이가진다 오이가지 그르그르화 넘쳐 사람이 세상에 삼겨나서 별로 후보기 없건 많은 우리 내 팔자는 무던져도 팔자로서 심심상고 다지든가 여보아라 통지더라 너는 자고를 배워 나는 이구를 배워 부러진 잠목 떨어진다 여벌 긁고 대고 엄동거리죠 불분보처 자를 극진공대로 보세 어이 이거리로도 허놈차 이리 한참 올라오다가 보니 토끼가 걸렸겠다. 어따 이 애들아 토끼 걸렸다. 그 불피워라 그 묻고 가자. 그 썩었는가 냄새나 맡아봐라. 아 이놈이 며느님이 토끼를 뽑아들고 코에다 대고 냄새를 맡아봐시면 불피워서 좋게 구워먹고 잔치를 하고 올라갈 것인디 용케 되니라고 토끼 똥구멍에다 냄새를 맡아놓은 것이 그 꽤 많은 토끼가 도토리 방구를 시리리리리 꿰어놓은 것이 어떻게 냄새가 나든 이어 걸린 지 오래되었는가 보다 그 썩으시면 내버려라 휙 집어 던져놓은 것이 저건에 서서 최손세 장담하는 소리가 야이 시대배 아들로 무자식들아 내가 너보다 더한 용왕도 속이고 왔는디 너희놈들 속에서 내가 죽을 소냐 이놈이 죽을 목심 살아났다고 또 한 번 뛰고 놀아보는디 관대장장 안고주 궁양방키 닮아며 운조결승 장자방이 그썩방키가 닮아며 신철기묘지갈장이 조합방키 닮아며 동원 신선이라도 한 거기가 날마며 애도 어떤 청산 두견 자둔다 악세소리 가양소공 같은 본인 고국산 처지방 가오라 그 산과 양도 론천지 금잔디 저르르 깔린디 뛰고 저리 뛰고 깡짝 노님여 얼씨고 나절씨오 할씨고 절씨고 저자 존디 얼씨고 나존디 얼씨고 절씨고 이리 한참 논일 적에 독수리란 놈이 하고 떠와서 토끼 대급박을 후닥닥 뚝딱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오, 내가 둥 떠다니다 시장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왔다. 아이고, 장군님 어디서 부툼 잡수실라요? 맛 좋은 대가리에서 부툼 먹어야 갔다. 아이고, 장군님, 나 죽기는 설자느나 그 소름이나 들어보시오. 아니, 이놈아, 네가 무슨 소름이 있단 말이냐? 이놈이 한 끼를 내갖고 청성조로 한번 울어보는디. 아이고, 아이고, 어쩔구나. 아이고, 지를 어쩔구나. 나 죽기는 설자느나 수궁천리 못 머리길에 개우개우 어두운 것을 부주공사으리 떠들고 임작 없이 죽게 되니 그 아지 설소리까. 아니, 그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번에 제가 수궁을 들어갔었죠. 그래서 수궁을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춤치를 안아주십디다. 아니, 이놈아, 의사춤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글쎄, 그것이 이상스럽습니다. 딱 펴놓고 보면 궁기가 한 두서너씩 뚫어졌죠. 그래서 그 한 궁기를 툭 치고 썩은 돼야지 창사 나오느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기를 툭 치고 돼야지 새끼나 개창사나 나오느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역을 툭 키우면 그 병아리 새끼 좀 많이 나오느라 하면 그저 1500발이라도 그저 꾸역꾸역 나온 이런 보물을 저 그저 무주공산에다 던져주고 죽게 되니 그 안이 딱한 일이오. 내 이놈 토끼야, 예, 네 목숨을 살려줄 테니 그것 좀 날 줄래?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시면 디리고 말고요. 그래, 그럼 그게 어딨냐? 저거 있습니다. 가자. 아, 독수리란 놈이 퇴끼 대글박을 좋은 쇠주병 들다 탁 들고 헐 날아가더니 자, 여기냐? 예, 그 바우 옆에다 턱 내려놓고 어서 나 시장에 못 살겠다. 어서 좀 내오너라, 의사춤치를. 장군님, 여기서 제 뒷발을 잡고 놔달라는 대로 좀 놔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내올 테니. 이놈이 꾀가 많은 놈이라 앞발을 바우 틈에다 쓱 거의 넣고 장군님 조금만 놔주시오. 아, 달만합니다. 조금만 놔주시오. 조금. 조금 조금 조금 뭐다가 뒷발을 탁 차고 안으로 쑥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시조를 내갔다. 세월이 여루 내 이놈 토끼야, 아, 나 시장에 죽겠다는데 네가 한간치라고 들어가서 시조를 내고 앉았느냐? 어서 가져오너라. 토끼가 호령을 하는데 내 이놈 독수라, 내 발목 나가면 너 해골 터질 테니 어서 나가거라. 너 이놈 다시 안 나올라니? 내가 노래야 추리 볼 수도 없고 이 속에서 손자나 봐주고 자봉을 난다. 어서 날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나신 의사춤치라고 하는 거이다. 독수리 그지야 돌린 줄 알고 얼굴 날아가고 별주부 정성으로 대왕병 즉 차오고 토이 끼는 그새